섬섬은 길이 가난 길이 가난 길이 가난 더 보탕아 길이 가난 길이 가난 길이 가난 더 보탕아 길이 가난 길이 가난 사투리우 디그 음바 Subscribe YouTube channel kita orang. Betul.